Zero stress, 마음이부 어제야. 미션신과 오분밀리부 구조야. 애틀라다우 타바딜리칸칸 거제야. 곰바디리 뱀바디총 완료네야. 세상이 아차기 더고 타기 싫어 미소소 미소소 Kosa la jana leo unanifokea.